왜 그러지? 사실 저기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자, 다시 공자 얘기를 좀 더 합니다. 거듭 제가 말하고 있듯이 공자는 이제 의를 바탕에 두는 겁니다. 의, 올바름. 올바름을 바탕에 둬요. 의를 올바름을 바탕을 둬.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이게 근원적 도덕가치가 돼요. 이걸 알아놔야 돼. 근원적 도덕가치, 의가. 공자 시대에는 도라는 말하고, 우리가 쓰는 모럴리티, 도덕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두 글자로 된 없어. 그게 이제 꽤나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인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예를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글자로 된 뭐가 안 나와. 왕도정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공자의 왕도정치라는 말 아니고 그건 맹자시대에나 나오는 말이죠. 왕도정치라는 말은. 왕도, 그러니까 두 글자로 뭔가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한 글자로만 표현한단 말이죠. 공자시대는. 그러니까 의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의가 근원적 도덕가치를 말하죠. 근원적 도덕가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것이 바로 모랄리티야. 근원적 도덕가치. 모랄리티, 근원적 도덕가치. 그러면 근원적 도덕가치가 있고 이 의의를 바탕으로 해서 의의가 겉으로 딱 표현되어 나오면 그게 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가 된단 말이죠. 이 예가. 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도 예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뭐 이러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근원적 도덕가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예는 공자 논어에서 말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두 다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나라에도 해당이 돼요. 각자에게도 임금은 임금답고 그러잖아요. 그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임금답다 그럴 때는 그 임금이 임금답다고 하는 말 안에는 임금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그걸 말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이기 때문에 이미 공동체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즉 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요거는 개인이 오늘날에는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윤리라고 말하고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규범이라고 말하고 이 규범을 좀 더 정교화하게 만들고 형식화하면 이것이 법이 되죠.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법이 돼요. 흔히 법을 이야기할 때 법은 물수에다가 예? 물 삼수변에다 물하고 갈 것자를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승 씨 들어봤어? 안 들어본 게 없네. 무지하게 많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플라톤의 이번에 박정희 선생님 번역의 노모이. 히랍의 노모스. 노모스 하면 울타리란 말이에요. 임영 선생님 맞죠? 예, 네, 노모스 울타리. 아, 조심스러워, 최양관님. 짜증나 죽겠어. 선배님이 와 계시니까 강의할 때 항상 히랍 뭐 얘기할 때 신경이 바짝바짝. 학생이니까 뭐 틀리면 어때? 임영 선생님은 나보다 선배님입니까? 임영 선생님이 뭐다 나를 몰라도 돼. 그잖아. 나는 몰라도 돼. 제왕범은 나보다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편해. 그러니까 노모스라면 울타리 이렇게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가 이렇게 말할 때 여기까지 이게 호로스 노모스. 그러니까 근데 동양에서는 플라톤의 노모스는 울타리인데 물이 가는 대로 그 말입니다. 물이 간다는 게 물이 가는 대로 그럼 법에 대한 규정이 우리가 법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제약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법 개념은 물이 가는 대로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물이 간다고 하는 것은 요 물은 뭐냐면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가는 대로 그러면 뭐 법은 뭐냐면 물길을 놓는 것이 법인가 아니라 응? 아, 그래서 요즘에 4대강. 이게 동양적 의미에서 법을, 법치를 실현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 명박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명박 전화해. 올해가 명박 2년이잖아. 연호를 아예 명박 2년으로. 응? 아이, 전화의 기쁜 뜻을. 금상. 응? 아씨. 그걸 몰랐네. 그거였군요. 우리 그동안 그를, 그 전화를 비난했던 걸 모두 다 회개하고, 그분이 드디어 물길을 놓는 길로 가고 계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노노는 역시, 아, 옛 것을 읽어서 새로운 것을 알더라. 자연의 이치가 가는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공자님은 인문주의자이기 때문에 올바름이라고 하는 의에서 딱 끝나지만은 가령 노자 있잖아요. 노자는 노씨가 아니라 이씨입니다. 노자 도덕경 할 때 노자 있잖아요. 늙은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게 노씨가 아니라 이씨예요. 이씨 원래 이자입니다. 이자. 이게 좀 묘하지. 근데 노자 같은 경우는 초월적인 도를 얘기해요. 공자님은 인문주의자니까 여기다가 하늘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어슴프리하게 나오긴 하는데 딱 거기다가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세팅을 시키진 않아. 네? 근데 노자는 도를 말해. 말로 할 수 없는 도를 말해버려요. 도가도 비상도. 말로 할 수 없는 도를 얘기해. 그러니까 초월적인 뭔가를 얘기해. 이를테면 노자가 플라톤적인 이데아를 얘기한다고, 노자는. 이게 그러니까 노자, 여기 도가 철학하고 유가 철학이 다른 점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 어디나. 그러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초월적인 얘기 안 했냐?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 우울하고 외로울 때는 노자를 읽으면 화통해지는 거라. 장자를 읽으면 막 화통해지는 거라. 왜? 초월적인 얘기를 하니까. 현실 세계를 얘기 안 하니까. 공자는 찌질해. 애들이나 괴롭히고 자로 너 뛰는 새끼가 맨날 막 내가 죽네 사네 이놈들아 뭐 이게 이거 이거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데 너는 읽으면 찌질한 얘기 막 나와. 어? 남 헐뜯기나 하고 있고 말이지. 공자님이 그래도 읽어야 돼 이거를. 바로 그거야. 어? 외로울 때 노자 읽으면 병듭니다. 하늘에다 근거를 안 두고 딱 여기서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끝을 내줘요. 이 의라는 것은 초월적인 데서 끄집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만들어 내놓는 거니까, 세워놓는 거니까. 그런데 노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 자연의 이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요 자연이 초월적 자연이 아니라 사실은 요거란 말이에요. 의의 근거를 두고 의의 올바름에 그대로 순응해서 따라가도록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법이에요, 법. 이게 규범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걸 윤리라고 말하고 이걸 규범이라고 말을 하죠.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것을. 공자 당시에는 윤리나 규범이란 말이 없고 그걸 예로써 표현하는 거라. 그걸 예로써. 그래서 유가 시스템에, 아니 유가의 정신에 근거한 통치를 원래는 예치다 그렇게 말한다. 예로써 다스린다. 덕치라는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이 예치예요. 예치. 예로써 다스린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 이 도덕과 윤리와 규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규범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 자, 의로부터 예로 나아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게 학이고 습이잖아요. 그렇죠? 학이고 습이야. 그러니까 일단 유교국가에서는 공부 교육기관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계속 쉽게 말하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공부 안 하는 애들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규범을 만들어내고 의의를 예로써, 그러니까 근원적 도덕가치를 규범으로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권력이 개입되어 들어간단 말이야. 권력이 개입되어 들어간다. 권력이 개입되어 들어가. 또 역설적으로, 아니 저기 거꾸로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의적인 법을 이 자의적인 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도덕을 이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패도야. 개판인 패도인데 요것의 근거를 여기다가 갖다 들이미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육아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육아 정치의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네들의 순수한 권력 의지와 그다음에 폐도를 행하면서 이것을 공자의 말로 정당화하는 근원적 도덕 가치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나타날 수 있지. 차라리 마키아벨리처럼 그냥 도덕과 정치를 구별해가지고 도덕과 권력 구별해서 이거 순수하게 권력 문제다. 도덕은 알아서 각자 알아서 내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육아의 이 세례를 입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법을 근원적 도덕 가치로 자기네들의 권력을 근원적 도덕 가치로서 정당화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훨씬 더 저질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일단 육아가 가져다주는 말패야. 좋지 않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아의 말패가 두 번째로는 아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진정한 군자 사대부 학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려받은 디스컬처 사문을 갈고 닦고 연구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마땅히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사문이 고정될 수가 있어. 이것이 딱 고정이야.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놈은 다 주리를 틀어버리는. 그 조선시대 때 사문난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문이 고정됐을 때 원래 육아의 학습 체계는 육아의 철학 체계는 육아의 일환 체계는 고정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개선해야 돼. 우일신 해야 돼. 근데 자 이것이 정치 권력하고 결합되면 정치 권력이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스트레스 받잖아. 영의정 됐는데 또 공부하고 싶겠어? 영의정 됐는데 공부하고 싶겠어? 자네 안 하겠지. 뭔 공부야, 그지? 공부하고 싶겠어? 될 일도 없어요. 아 그러지 말고 됐다고 생각해봐. 공부하고 싶겠어? 안 하지. 영의정 되면 공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권세를 잡고 싶잖아요. 권세를 계속 누리고 싶어. 그럼 이 권세를 누릴 때 이제 이거하고 연결돼. 이걸 근원적 도덕 가치로 정당화를 해. 그리고 이거 건드리는 애들은 다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처단하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처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육아는요, 겉으로 드러난 예는 반드시 그가 알고 있는 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싸가지 있게 행동하는 것은 네가 싸가지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즉, 어떤 사람의 행위에 옳고 그름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오늘날의 법체계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죠? 지금 나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을 해도 나한테 욕만 안 하면 되는 거라. 알겠어요? 지금 언짢아요? 근데 왜 지난 시간에 졸았어요? 쉬는 시간에 많이 잤어요? 예. 난 조는 것을 언짢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날의 법체계는 행위가 딱 드러나야 되죠. 내가 아무리 저놈을 때려 죽이고 싶어도 내가 때려 죽이고 싶다고 마음먹고 있다 해서 죄가 되진 않잖아. 근데 육아에서는 그게 죄야. 도덕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게 원심정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근원을 두고 죄를 정한다 그 말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는데 너 죄가 너 욕모를 품었지.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있는데 다 계속 그러면 죄가 되는 거라. 이게 이해가 되죠? 사문난적은 거기에 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역모죄가 가능한 이유가 어딨냐? 마음에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 속에 있는 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즉 도덕과 권력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이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 무제 때 무제 때가 아니라 저 누구죠? 한 고조. 그때 한나라의 창업자 고조 때 한신 유명한 대장군 한신이 있고 또 누구 하나가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반역죄로. 근데 한 놈은 실제로 반역을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한신은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역모를 품었다 하여 역심을 품었다 하여 똑같은 죄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똑같이 받았어. 죄를. 한 사람은 실제로 반란 행위를 했고 한 사람은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근데 역심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원심정지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도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도덕주의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대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정치 권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도덕적으로 판단하죠. 그죠? 도덕성을 따지잖아요. 따지죠. 클린턴이 백악관에 인턴하고 루원스키인가? 모니카하고 아는 이름만 갖고 합시다.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은 될지언정 그게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바로 알아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바로 동아시아 전통이야. 우리는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이걸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도 사문의 전수자들이야.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 그죠?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 사문의 전수자들이야. 싸가지주의가 있는 거라. 똑바로 앉아 이놈아! 이렇게. 싸가지 중심주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육아의 병편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서 만주에다가 마지막 황제 푸이를 딱 세워가지고 만주국을 세웠죠. 만주국을 세웠는데 그 만주국이 이제 괴뢰국가잖아요. 만주국을 세워놨는데 만주국을 세워놓고 만주국의 모토가 뭐였느냐? 만주국의 모토가 왕도 락토였어요. 왕도가 행해지는 즐거운 나라. 어디서 이게 지금 육아의 요가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걸로 정당화하는 거야 이게 만주국을. 그러니까 만주국은 그게 괴로 국가이긴 하지만 아주 근대화된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만주국이 정말 동아시아 최초로 새로 만들어진 나라야.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나라야. 이제 만주국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보시고 최초로 새로 만들어진 나라야. 정말 근대 국가예요. 시스템도 그렇고 만주국의 수도가 새로운 신자에다가 서울경자 신경이야. 신징 새로운 서울. 네? 지금 만주 봉천 있잖아요. 봉천을 갖다가 신징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여기에 있는 군관학교를 박정희가 나왔단 말입니다. 신징 군관학교를 박정희가 뭘 배웠느냐. 만주에서 근대화를 거기서 배워왔단 말이야.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근데 근대화된 나라를 새로 그 일본에 말하자면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이른바 만철에서 만철 조사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동경대학 나온 이 동경 제국대학 나온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거기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서는 가장 첨단인 모든 보이들이 거기 가서 일을 했어. 그런데 그 나라의 모토는 뭐냐? 왕도 낙토야. 육아 이데올로기를 가져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아이러니. 근데 이게 말빨이 먹힌다는 거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왜 그 조갑제나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좋아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70대, 60대 넘은 사람들은요, 구불구불한 시골길, 우리는 그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라고 그러죠. 안 좋아해요. 반듯한 길 좋아해. 신장로 좋아해. 신장로라고 그러잖아. 새로 만든 길, 신장로. 우리 어머니 초가집 안 좋아해요. 우리 초가집이 친환경이라고 그러죠. 박정희가 잘했다고 그래. 다 허물어서 잘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새로운 거거든. 그걸 만주에서 배워왔어, 이 사람이. 25살에 만주 갔잖아요. 23살인가. 가서 배워온 거야, 거기서. 그래, 근대 국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준 거라고. 정말로, 만주국, 만주국 시스템을 그대로 배워갖고 와서 여기다 해본 거야. 권력을 잡고,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그쵸? 게다가, 학벌이고 뭐고 없이 능력주의로 사람을 뽑았잖아. 그게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여기서 배워왔는데, 근데 박정희가 내세운 모토예요. 민족 중흥이었죠. 민족이라고 하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붙었거든. 그게 뭐냐? 그것도 바로 이 왕도 낙토. 이거하고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아의 이데올로기가 그냥 스르르르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쓰여요. 여기저기서 쓰여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게 만주국의 왕도 낙토 이걸 얘기를 꺼낸 것은 뭐냐면 육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오랫도록 저 처절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도 사용될 정도로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원래 공자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어서 어떻게 지금 변질되었는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 그것은 곧바로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에 직면하고 현재를 탐색하며 미래를 계획하는데 아주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논어를 읽는 것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원고지신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플라톤의 국가가 아무리 헤겔의 정신상이 아무리 탁월한 고전이라고 말해도 우리 한국인에겐 논어가 제일 중요한 고전이에요. 제일 중요한 고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다 일어나도 그건 알 수 있어. 응? 어쩌다 한번 잤다고 마지막에 욕 뒤쳐먹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는 안 자게 될 거야. 자 오늘 이제 논어에 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에 10달 동안에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숙제를 하세요. 스스로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고 고전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대상, 고전이라는 텍스트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전을 읽는 나는 또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내가 읽는 책과 책을 읽는 나, 이 둘 다를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 물음을 조금 풀어서 보면 우리가 고전을 읽음으로써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죠. 지식만 얻은 것이 아니라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게 되는가? 경민이 어떤 태도를 갖추게 됐어? 그냥 그치? 그러니까 신곡을 읽으면서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 그 아까 말한 건 예전에 다 이게 제가 쓴 책과 세계에 써놨어요. 내 책과 세계 에필로그에 그렇게 써놨어. 이 고전이 우리에게 내놓는 자아를 고전에 몸을 담그고 다시 몸이 빠져나와서 다시 또 고전 속으로 들어가 보고 이렇게 그 200자 원고지 300미밖에 안 돼도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얘기를 다 거기 써놓은 얘기 갖고 지금 이렇게 거기서 물 타서 써먹고 있어 이게 아이씨 장사 끝나가네 이제 고전 안을 고전 읽을 때는 겸손하게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우리가 떠들어봐야 잘났네 잘났네 그렇게 잘났네 해봐야 호메로스보다 잘난 놈 없고 단테보다 잘난 놈 없어요. 네? 노벨문학상 개뿔이에요. 우리 노벨문학상 아는 사람 있어요? 상 받은 사람 작년에 누가 받았어요? 벌써 잊어버렸어. 올해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읽는 책들 아니잖아요. 단테가 1321년에 죽었습니다. 700년 전이에요. 지금 내가 잘났네 해봐야 단테에 비하면 정말 정말 이만한 놈이죠. 티클이지 티클. H2O 물 한 방울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하구나 생각하고 겸손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거를 읽는데 뭐 이 단테는 뭐 이렇게 썼어? 저는요 그런 괴테 파우스트 뭐 단테 이런 고전 있잖아요. 고전 읽고 뭐 알라딘 서재니 뭐 이런 데다가 그 한 마디씩 써놓는 애들 보면요 진짜 경민아 해병전으로 연락해라 좀. 응? 우리 가가지고 응? 아가 우리 가갖고 응? 너 몇 끼지? 900? 900자고 내가 440개. 저 서선배님 몇 끼죠? 예? 네? 네, 서선배님 나하고 이제 내가 440개고 선생님 408개야. 우리 400자 군대하고 900자 군대 가갖고 그런 애기들은 야 이 새끼야 고전 읽고 무슨 개소리야? 뭐 한마디씩 해! 뭘 읽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고전을 겸손하게 그냥 쭉 아 제가 듣습니다. 응? 성서 구약성서 욥 있죠? 욥 하느님이 욥이 굉장히 부유하고 자식들도 잘났어 막 재산이 부고 넘어 그러니까 악마가 하느님한테 내기를 걸지. 욥이 말이야 너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하느님 너 잘 모시고 있을 거야. 불행을 줘보자. 분명히 하느님, 응? 네 의미를 하고 할 거다. 하느님이 계속 괴로움을 주는 거야. 근데 그래도 욥은 끝까지. 저는 그래도 하느님을 믿어요. 막판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결국 악마와의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욥처럼. 욥처럼이 아니라 욥처럼. 욥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내 것을 호메로스 읽을 때는 온전히 내한테 팍 받아. 아킬레우스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막 칼 갈고 그러지 말고, 어? 너 종이 늘 고지것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응? 어? 막 방패 막 엄마한테 방패 막 이러지 말고. 욥이 되는 거야. 아니 아킬레우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을 때는 또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케온 학당 있죠. 학원의 학생이 되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해서 노노의 학생. 뭐 비록 내가 자로 수준이지만 그래도 자로만 해도 어딥니까? 공자님이 학생으로 받아준 게 어디예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다시 한번 되새겨가면서. 근데 지금 텍스트를 읽으면 공동체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텍스트들이 있고 개인을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텍스트도 있고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텍스트도 있어요. 고전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온 사람이니까. 초월적인 것에 유념한 현실주의, 역사주의, 현실주의라고 하면 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야매주의 같으니까 공동 개인의 인격성을 중시하면서도 공동체를 고려하는 개인. 또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코 나와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잘 고루고루 고려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이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고전이란 걸 뭘 할 때 지금 이번에 1년 내내 읽은 텍스트들이 철학책 흔히 철학과에서 배우는 책도 있고 사회학과에서 배우는 책도 있고 뭐 영문학과에서 배우는 책도 있고 있어요. 근데 다 읽었죠. 우리 골고루 다 읽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어느 학과에서 무슨 책을 배운다 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다 배워야 돼. 좋은 의미에서 학문 간의 장벽을 없이 다 배워야 돼. 다. 역사책도 읽어야 되고 안티고네 읽으려면 또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려면 그 당시에 아테네 역사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역사책도 읽어야 되고 철학책도 읽어야 되고 문학책도 읽어야 되고 공자도 논어도 문학 텍스트로 읽을 수도 있어요. 멋진 구절만 골라가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공자세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공자세가가 그게 역사책이에요? 아니죠. 공자의 일대기를 적어놨잖아. 그 문학책이야 사실은. 전기물이라고 세가는. 말 그대로 전 아니에요. 전. 사기 열전 할 때 전기물. 전.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는 근데 전인데 그때 공자는 어려서부터 제기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가 팩트를 말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공자의 연원과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가져온 거겠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철학책이에요 사실은. 공자에 대한 철학적 전기지. 공자 세계가. 텍스트가 그렇게 사학과에서 배울 텍스트, 철학과에서 배울 텍스트가 구별이 안 돼 그렇게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천이 사기를 쓸 당시에 철학과 학생 있었어요? 없었잖아. 우리는 이제 여기는 학교도 아니고 아무데도 아니잖아. 도서관이잖아. 도서관에는 그냥 있는 거야. 도서관에 와서 고전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학과에 관계없이 더 이상 그런 경계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 읽는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 그래서 다 읽는다. 찌질하지 않은 책은 다 읽는다. 고전은 다 읽는다. 나는 문학인 취향이 없어서 안티고네는 그러지 마라. 다 읽어야 돼. 아시겠죠? 다 읽어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걸로 열 달 동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 먹읍시다. 빨리 막걸리 돌려. 한 잔씩들 묶고 가요.